세상이 차가운 도심 속에 나 홀로 I can't live no more but I can't stop no more 눈을 감아도 이젠 들리지 않는 너에게 숨결 I can't deny 고요히 잠든 밤 꿈속에 나타나 넌 너무나 아름다워 Hey gorgeous sweet amazing baby I know you want it baby 이 시간만큼은 you and me hardcore Till you say no more I'm on the night beat us gone no beer time and head jump bro 지금 이 순간만을 기다려 on girl I wonder I can deny go yo we jumped in bell so get that to now no more and wow hey come on baby I know you want it baby 이 시간만큼은 you and me hardcore let's do it some more Oh